아주 오래전 일이라지만 나는 아직도 기억해. 돌아갈 수는 없지만 가끔 난 그때 생각해. 산울림의 음악 들으면서 밤새 기타를 쳤었지. 너에게 들려줄 생각에 잠 못 이루었었던